만약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끝까지 믿었더라면 그는 하늘로 뛰어올라서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헬만 헤세의 데미안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뭔가 절실히 바라는 꿈이 있으시겠지요. 비록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한번 끝까지 믿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만큼의 가치를 꼭 가져다 주거든요.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기에 만들어진 영화죠.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피터 한트케의 유년의 노래, 그리고 베를린의 하늘이었습니다. 이 곡을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김민정 학생이 작은 방에서 밤마다 이 프로를 듣는 그녀 언니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영화를 보면요. 그 겨울에 아주 추운 날 손을 비비는 것, 그리고 김을 호 불어가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아주 행복한 일일 수 있다는 그 작은 행복의 기쁨을 알려줬죠. 이 영화 속에서. 자, 겨울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열혈나마. 그 열혈나마는 그 겨울의 분위기가 잔뜩 풍기는, 비록 그 홍콩의 영화였지만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중에서 왕걸의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어요. 전주연 씨 그리고 최규영 씨가 하이틀로 신청해 주셨고요.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김태연 씨, 그리고 광주 북구 중흥 3동에서 오랜만에 최한별 학생이 편지로 띄워주신 신청곡입니다. 열혈나마 중에서 왕러니 왕러워, 너를 잊고 나를 잊고 들어보시죠. 爱情终究是一场空，谁说我俩的过去尽在不言中，别忘了我曾拥有你，你也曾爱过我，当你留给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谁能够告诉我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忘了我，我不想接受的伤痛，爱情到头来还是梦，别说我俩的世界有太多不同，就说你已经忘了我，你就要离开我，是否付出太多，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消失在我心头，谁曾经提醒我我的爱没有把握，就当我从来没有过，还是忘了你太多，

이종성이 가사와 곡을 쓰고 노래도 임억년과 함께 부른 땅아이 청 왕실, 당의 기성 왕사, 사랑은 미 옛일이 되었네, 패왕별이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강원도 동해 동호동에서 김예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올간느에서 제인 캠피언 감독의 피아노와 함께 방금 이 노래를 들으신 패왕별이로 대상을 수상한 중국 감독이죠. 첸카이게 감독의 세 번째 영화 아이들의 왕,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87번째 작품입니다. 게다가 가이드 시네마 이지는 2000년대를 책임질 세계 감독 20인 중에 한 명으로도 이 첸카이게를 지목했었는데요. 그는 중학교 시절에 문화혁명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는 홍위병이 되면서 아주 내적 갈등을 심하게 겪어야 했는데요. 그 내적 갈등이, 그 내적 갈등의 기초에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아이들의 왕입니다. 문화혁명 직후에 한 젊은이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운남성의 학교로 전근 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책조차 없고 젊은 선생은 무엇을 가르쳐줘야 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문화혁명이 첸카이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모순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자, 이번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188번째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짐 자무시가 감독한 미스터리 트레인입니다. 우선 음악부터 듣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릅니다. Mystery Train. never will again. Never will again. Elvis Presley가 부른 Mystery Train, 영화 Mystery Train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짐 자무시 감독, 그는 로베르 브레송이나 장리 고다르 감독 등의 영화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는 그런 미국 독립영화의 기수지요. 그가 일본 자본으로 만든 Mystery Train은 모두 3부작으로 꾸며진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제1화는 음악에 빠진 미츠코와 준이라는 두 젊은이의 여행담을 그리고 있죠. 그들의 최대 고민은 엘비스 프리슬리의 그레이슬랜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칼 퍼킨스가 녹음했던 스튜디오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요, 이태리 여인인 루이자가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공항에 갔다가 비행기 좌석을 예약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서지요. 그리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엘비스의 유령 이야기를 들려준 남자에게 속아서 그만 돈을 모두 털리고 맙니다. 제3화는 흑인들의 집합소인 술집 제이즈가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버림받은 영국인 주니. 이 청년은 엘비스라고 불리우는데 갑자기 난폭하게 굽니다. 그러자 술집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죠. 결국 주니는 술집 주인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갈 곳을 잃은 채 거리를 방황합니다. 정말 1편, 2편, 3편 이 세 영화가 모두 엘비스를 위한 그야말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짐 자무시 감독이 아주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엘비스에 대한 광적인 사랑과 또 외국인이 보는 미국 그리고 미국인들의 모습을 이 영화의 세 개의 에피소드 안에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 그 문화인, 대중 가수라서 그의 모습을 빌려서 이런 작품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포스트 펑크 무비의 선두주자답게 영화는 신세대적인 감각으로 꽉 차있죠. 자, 미스터리 트레인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루퍼스 토마스가 부릅니다. The Memphis Train. italiansky. Pečaria napiše Siles Manuša. Peseri galeske si advokatura sudije rešaja vi e policajcu da sileske žene. Dikel pe mande sar počao. Astardem ove, parokerte velta, sar e Ahmedesku. Ima miljem italijansko plano. Kao vel parla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89번째 작품. 이미 우리나라에도 개봉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집시의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집시의 시간 중에서 이태리 여인이었고요. 에밀 쿠스트리자 감독, 유고 태생이죠. 아직 30대 초반인 아주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구권 영화를 끌어가는 거장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치 필름으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는 것처럼 영상을 아주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창조해내는 감독이죠.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쿠스트리자 감독은 유고 락밴드인 CNU 스모킹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의 영화 속에는요, 마치 그 영상에 음악적인 리듬감이 충만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역시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집시의 시간을 보면요. 특히 이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생 조르즈 데이의 축제날. 아주 어스름한 저녁 무렵부터 어둠 밤까지 이 강가는 촛불로 밝혀져 있는데요. 주인공인 페르안과 아즈라가 사랑을 나누는 이 장면은 상당히 환상적이고 또 아름답게 처리되고 있죠. 음악도 역시 아름답고요. 에밀 쿠스트리자 감독, 그에게 아빠는 출장 중에 이어서 또다시 깐느 감독상을 안겨다진 아름답고 슬픈 집시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그린 영화죠. 집시의 시간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봅니다. 에델레지. sozinho do meu lado, canal estimado, mais ou menos escaneado. Não mangava com muito cara própria, mas o jeito de lá, ou se libertava a minha vitória, acho que o mundo é bem capaz de mim. Mas já com um sítio de vinho de segundo, lá que dá, com o que me escreve.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달레지 들으셨습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90번째 작품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영화입니다. 비디오로도 이미 출시되어 있고요. 또 똑같은 내용의 영화가 발몽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개봉했었죠. 영국 출신인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의 위험한 관계, Dangerous Liaisons. 이 영화는요. 욕망과 사랑의 정신 분석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라클로의 원작을 영상으로 옮긴 작품이죠. 원래 라클로의 소설은 메르테이유 후작과 발몽 자작사에서 오고 간 175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영화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소설 속의 사건들이 인물들이 실제로 행동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그 움직임, 그런 심리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어려운 것을 프리어스 감독이 영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풀어나갔기 때문인데요. 프리어스 감독은 이러한 주인공들의 심리를 클로즈업이라는 영상 효과로 철저히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클로즈업이 유난히 많은 게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죠. 크리스티안 메츠 하면은 영화 기호학이 떠오를 만큼 그 분야에서는 이름을 날리는 평론가인데요. 그의 말 중에서 클로즈업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한 자루의 총이 클로즈업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자루의 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총이 있다. 라든가 또는 이 총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징조를 보여주는 의미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프리어스 감독이 메르테유 후작 부인을 찍은 클로즈업은 그녀의 시선 뒤에 담긴 음모 그리고 욕망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의미로 작용되는 거죠. 프리어스 감독의 이런 연출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연기자들의 그 뛰어난 연기, 이것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정신병적이거나 위선적인 역의 전문가다, 이렇게 자칭하는 글렌 클로즈, 그리고 프리어스 감독이 최고의 연기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존 말코비츠가 바로 그들이죠. 자, 위험한 관계에 삽입된 바하의 곡 한 곡 들어보죠.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입니다. 영화 위험한 관계 중에서 바하의 합스코드를 위한 협주곡 A단조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프랑스의 잡지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중에서 4편 소개해드렸네요. 4편. 187번째 작품부터 190번째 작품까지. 중국 첸카이게 감독의 아이들의 왕, 그리고 짐 자무시 감독의 미스터리 트레인, 에밀 쿠스트리자 감독의 집시의 시간, 그리고 스티븐 프리어즈 감독의 위험한 관계. 이 중에서 집시의 시간과 위험한 관계는 비디오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솜. 다솜이라는 말이 사랑한다, 햇빛이라는 우리 순수 고어라네요. 이 아름다움을 제게 알려주신 철음식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Without You, 영화 Son of Dracula. 드라큘라의 아들 중에 삽입된 곡입니다. I can't live living 영화 드라큘라의 아들 중에서 Without You, 해린 힐슨의 음성이었습니다. 군대에 갑니다. 상병쯤 돼야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고요? 김정진 씨, 1년 6개월쯤 뒤에 저와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때쯤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친구 재은이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신 힘내라는 말씀 전해주신 명동의 조연지 씨, 그리고 영덕, 영리, 영숙, 정원, 지은이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신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이희선 양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모우마니 중에서 칼라미 베드의 노래 Forever Love 들으시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Now here we are, the two of us, and nothing's gonna come between us again. Forever love. I feel you with me. You're the star that chases away the rain. Whoa. I cherish all the love you bring. It's you forever and a day.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Can't throw that away. My love, there's no way. Unless you're there, I could never let you down. By the way, I have wanted you same. I will always be around. Forever love. Inside my heart, you'll never die. You understand the man that hides deep inside. So come to me, I need you dearly. I'll never give you reason to say goodbye. For you I'm gonna stay. Oh yeah. There's no way, baby, let me stay. I could never let you down. By the way, I could always let you stay. I will always be around. Forever love. I need you, baby. Hey. You know, girl, being with you has brought new meaning in my life. Doesn't it hurt? You give me so much happiness. Just to see you smile gives me the strength to go on. What I'm really trying to say is that I love you.